Oh yeah, come on. Take your time.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. No no no no no no no. So tonight,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? Yeah yeah yeah yeah. Just why 시동을 걸어 백세를 발을 홀려 모든 것이 특별해 너 완전 어울려 무엇을 원하다 담아 make it work yeah. Shorty 아마 발이 들려 sundown 지금의 신비로운 느낌은 뭘까 와줘 내게로 what's up people are sunrise 네가 없니 yeah. 난 어딜 가든 nobody 코너 위에 여긴 런웨이 날 바라보는 눈 속 make you right just love me right uh-huh. baby love me right 난 어딜 가도 반쪽짜리니까 달빛 하나만 펼쳐진